50 languages. 48. 48. نشاط الإجازة. نشاط العطلة. 여행지에서의 활동. 여행지에서의 활동. هل الشاطئ نظيف؟ 해변이 깨끗해요? 해변이 깨끗해요? هل السباحة ممكنة هناك؟ 거기서 수영할 수 있어요? 거기서 수영할 수 있어요? هل السباحة خطيرة هناك؟ 거기서 수영하는 것이 안 위험해요? 거기서 수영하는 것이 안 위험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مظلة؟ 여기서 파라솔을 빌릴 수 있어요? 여기서 파라솔을 빌릴 수 있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كرسي مريح قابل للطي؟ 여기서 일광욕 의자를 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일광욕 의자를 빌릴 수 있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قارب؟ 여기서 보트를 빌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트를 빌릴 수 있어요? أحب ركوب الأمواج. 저는 파도 타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파도 타기를 하고 싶어요. أحب الغطس. 저는 잠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수를 하고 싶어요. أحب التزلج على الماء. 저는 수상 스키를 타고 싶어요. 저는 수상 스키를 타고 싶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خشبة الانزلاق؟ 서핑 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서핑 보드를 빌릴 수 있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معدات الغوص؟ 잠수 장비를 빌릴 수 있어요? 잠수 장비를 빌릴 수 있어요? أيمكننا استئجار زحافات الماء؟ 수상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수상 스키를 빌릴 수 있어요? أنا لست سوى مبتدأ.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إنني معتدل. 저는 중급이에요. 저는 중급이에요. إنني على دراية بذلك. 저는 그걸 꽤 잘해요. 저는 그걸 꽤 잘해요. أين هو المصعد الهوائي؟ 스키 리프트가 어디 있어요? 스키 리프트가 어디 있어요? هل لديك خشبة التزلج؟ 스키 장비가 있어요? 스키 장비가 있어요? هل لديك أحذية التزلج؟ 스키 신발이 있어요? 스키 신발이 있어요?